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6월 27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인사들이 대전시 동구에서 지난 전쟁 시기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 경찰이 감행한 학살 만행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모임을 가지고 정부가 전쟁 시기 집단 학살 만행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